이 원하면 간절히 바라면 슬픔이 거치듯 넌 내게 와줄까 네가 힘겨워도 더 쓰라리고 아파도 내 가슴은 널 보내줄 수 없잖아 사랑이 하나라 참 바보라 나눌 수 없나 봐 돌아서면 설수록 더 그리워져 날 볼 수 없어도 네가 날 느낄 수가 있을까 간절히 그댈 원하면 슬픔은 참아도 사랑은 참긴 어려워 널 보고 싶어 많이 널 보고 싶어